멈출 수 없어 넌 나에게 그래 말할 수 없어 어차피 못 그래 이제 누구도 날 믿지를 못해 단 한 번의 실수 시선은 차갑네 후회해봤자 난 yeah 후회하긴 늦었네 되돌릴 수가 없어 이제 늦어버린 내 진심 yeah 내게 기회를 줘 제발 한 번만 더 내 얘기를 들어줘 대답해 아무 말이라도 다들 왜 아무 말도 없어 나를 봐 내가 여기 있어 아파하는데 차가워 날 대하는 너도 지겨워 나도 늦었으니 결국 이미 끝난 일 확실히 내게 말해줘 생각해봐 너네도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면서 나에게 거짓된 핑계들만 알아 내가 싫은 거 근데 맘대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엔 나 똑같아 내게 알아 넌 그래 어차피 나 알면서도 왜 그래도 똑같은 난 돼 바꾸고 해봤자 안 돼 넌 그래 어차피 나 알면서도 왜 그래도 똑같은 난 돼 바꾸고 해봤자 안 돼 너를 만나고 내가 어디 가는 가는 믿어 You said, you said 의미 없다고 내가 말을 하고 나서 결국 You changed, you changed 상관없고 내버려고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이 없고 근데 우리가 또 다시 만나면 또 버릇처럼 서로 향할 가도 Oh man, get back I'm trying to be your man, yo man I know who you called your babe, yo babe I'ma go on my way, my way 마음은 편했지 What you gonna do? 너는 편했지 Never been so true 알아듣겠지 같은 말 반복되는 끝이 없는 fight 너와 나 perfect 빛을 속이 거짓말 You said 생각해봐 너네도 하나도 모르잖아 모르면서 나에게 거짓된 핑계들만 알아 내가 싫은 거 근데 맘대로 안 돼 말이 안 되는 건데 결국엔 다 똑같아 내게 알아 넌 그래 어차피 내게 나 알면서도 왜 다 똑같아 내게 결국엔 다 내게 알아 넌 그래 다 똑같아 내게 내게 내게 내게 내게 Gonna be hard to erase us It's gonna happen, not damage it just Every minute, every second was precious Getting worse, so people don't look for us be real 나쁜 생각 말고 no, stay chill 너만 생각 말고 no, stay real 똑같은 거짓말 done with the fake